With that body on fire. With that body on fire. Spot. 이 침대 위에는 아무도 없어 오로지 너와 나 Put that body on fire 우린 점점 뜨거워져가 시간 가는 줄도 지칠 줄도 모르고 계속 가 Face down, hands up 네 허리를 젖혀 너와 내가 뿌린 비로 이 침대 위를 적셔 참고 있지 않아도 돼 Scream my name, Rico 이 리듬에 맞춰 움직여 아래 위로 oh, oh, yeah, yeah, yeah. 네 안에 들어갈 수 있게 깊게 좀 더 깊게 oh, oh, yeah, yeah, yeah. I'm going more deeper 모든 걸 내게 맡겨 난 건 필요 없어 oh, oh. I'm just feeling you 지금 이곳에선 baby nothing but you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it may be round two 지금 이곳에선 baby nothing but you nothing but you 움직여 work that 움직여 work that right there 계속해 I like that 필요 없어 I'm just feeling you 지금 이곳에선 baby nothing but you nothing but you 나이 내가 어리지만 오빠라고 불러봐 괴성도 좋지만 둘러참아 아랜 입술 살짝 물어봐 고개 돌리지 마 이 기쁨을 주는 게 누군지 봐 난 멈춘 적 없었지만 흐르지 않았지 우리 시간은 바깥과 분리된 듯해 한 시간이나 지났을까 싶었는데 오늘의 끝에 여전히 우리는 나야 너와 나로 나눠지지 않지 우리 사이엔 공기조차 머물 틈 없어 꽉 차있지 지금은 날 아끼지 말키고 잡아 끌어 타투라 생각할게 내 등에 네가 느끼는 걸 그려 뭘 하실 숨도 이젠 부족해 숨 죽여 Let's take it to the climax 난 네 앞에 무릎 꿇어 널 더 깊게 안아줄게 Have the love 열기가 식어도 뜨거웠던 이 맘이 베여서 심장이 여전히 빨리 뛰어 뭐 말이 더 필요 없지 잠깐 쉬어가 다른 건 필요 없어 I'm just feeling you just 이곳에선 baby nothing but you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And maybe round two 지금 이곳에선 baby nothing but you Nothing but you 움직여 work that 움직여 work that right there 계속해 I like that 없어 I'm just feeling you 지금 이곳에선 baby nothing but you Nothing but you